남조선신문 미디어 오늘에 의하면 괴뢰욕적 배당이 남조선에서 날로 고조되고 있는 사드배치 철회 투쟁을 막기 위해 발광하고 있습니다. 최근 경북지방경찰청은 성주 김천에서의 사드배치 반대 집회 시위 강경 진압 훈련을 실시한 데 대한 결과 보고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. 특히 보고문건에는 집회 시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강제 진압 도구를 사용하는 훈련을 한 데 대해서도 밝혀져 있습니다.